떨어질 땐 세월은 저만큼 가고 모든 걸 주기만 하던 그런 당신이 내가 믿진 않았었나요. 사랑한단 그 흔한 말조차도 해주지 못한 미련한 나를 위해 방산아 가지만 남겨줘 쓸쓸히 서 있는 저 고목처럼 그대 나만을 사랑하고 나만을 아꼈던 곱던 당신만을 내가 정말 몰랐었나 봐. 사랑한단 그 흔한 말조차도 해주지 못한 미련한 나를 위해 앙상아 가지만 남겨줘 쓸쓸히 서 있는 저 고목처럼 그대 나만을 사랑하고 나만을 아꼈던 곱던 당신만을 내가 정말 바보였나 봐. 사랑해요 나의 사람아.